함께 달려간다.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, 내 고향 청대 시골길.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, 옆집 아저씨, 언니 오빠들 태우고 달려간다.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, 서쪽엔 서해 바다, 남쪽에는 한라산, 북쪽엔 백두산.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려라, 내 꿈도 싣고 달려라. 빵빵빵빵 기적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. 빵빵빵빵 기적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.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, 저쪽엔 서해 바다, 남쪽에는 한라산, 북쪽엔 백두산.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려라, 내 꿈도 싣고 달려라. 빵빵빵빵 기적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. 빵빵빵빵 기적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.

벌써 내 나이 알아주시면 정말 이겼잖아. 아직 나 사랑이란 걸 알지 못해도 짜릿한 이 느낌만이 사랑인 걸 알아요. 그대들 멋진 내 사랑 백만 타고 백미천 리를 달려오세요. Yeah. 가슴 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으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으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어쩔 수 없지만 마음

선물 뿐이죠. 이래도 저래도 다 좋대요. 남자들은 똑같아요. 조금만 천천히요. 오늘은 손만 잡아줄래요. 입술은 나중에 허락할래. 나의 마음까지 안 오지. 그런 남자를 원해. 안 돼 안 돼 좀 이따 이따 이따요. 그래 그래 더 이따 이따 이따요. 여자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는 싫어요. 안 돼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면. 그래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요. 미치게 하네. 산들산들 봄바람이 그 사람 생각나게 해. 세월 지나 해가 가도 왜 나 잊지 못할까. 죽도록 사랑했던 엑스 반점 그리워. 깜빡 말하지 마. 통일이다 짜장면.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언제나 짜장면. 아빠 생일, 엄마 생일. 이 자리만 나도 뵐수록 없네. 괜찮아요 참고 참고 또 참으면 행복은 내 것이 될 테니 당신을 그리며 웃음 하고

해놓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자기 있어 행복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자기 있어 행복해 자기 있어 행복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